허브스 뉴스. 20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8월 17일 목요일부터 9월 14일 목요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2학기 신입생과 복학생 및 재학생입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정기졸업 예정자 졸업요건 사전확인 관련 안내입니다. 졸업 예정자 학생 본인을 대상으로 하며 수강신청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수강신청 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졸업사정조회 및 졸업사정 필독사항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독사항 미처리 시 요건 미숙지로 인한 졸업 불가 상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단과대 홈페이지 확인 바랍니다. 현대자동차 2023 9월 신입 채용 관련 안내입니다. 24년 2월 졸업 예정인 학사, 석사 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4일 목요일 17시까지이며 현대자동차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채용 홈페이지로 문의 바랍니다. 육군은 ROTC 창군 이래 최초로 하반기 추가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반기 경쟁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에 따른 모집이며 추가 모집 지원서는 이달 21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달 14일 필기시험, 11월 13일부터 17일 면접시험을 거쳐 12월 22일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군 소식통은 최근 6회 공군사관학교와 더불어 학사장교 경쟁률까지 동반 하락하는 비상이 걸려 예산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4일 교육부는 5일부터 교육활동보호통화연결음 공모전 수상작 3편을 전국 학교로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 사례가 발생하자 교육부는 교권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진행된 연결음 공모전에서는 총 899편의 연결음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거쳐 총 6편이 선정됐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화합물 파르네솔이 근육 저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성균관대 의대 연구원 연구팀은 사이언스 중개의학에 쥐 실험을 통해 노화에 따라 발생하는 근육 소실을 억제할 수 있는 파르네솔의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파르네솔은 과일이나 아로마 식물 등의 맛과 향을 내는 식물 유래 화합물입니다. 연구팀은 건강한 식단 및 운동과 더불어 파르네솔 치료법을 적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근손실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9월 7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윤지우, 기술의 윤세영, 담당의 배윤이었습니다.